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주체 106 2017년 새해에 즈음하여 대중조선인 총윤 앞에서 일일 축하 편지를 드렸습니다. 편지는 지난해 우리 조국이 일심단결된 정치사상강국, 필승불패의 군사강국,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 동방의 핵강국, 우주강국으로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떨치며 사회주의 강국의 역마로를 향해 질풍같이 솟구쳐 오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할 수 있은 것은 바로 그 어느 정치가도 따를 수 없는 독출한 정치실력과 비범한 예지, 숭고한 인민사랑을 전품으로 지니신 경의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해 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은 8천만 우리 교례가 심장으로 받들어 모신 주체혁명위협의 최고 영도자이시며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사는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라고 하면서 편지는 세월이 갈수록 도에만 지난 경의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가슴에 새겨안고 그 어떤 준엄한 시련과 난관이 몰아쳐와도 오직 원수님 한 분밖에 모른다는 투철한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로 억세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지적했습니다. 편지는 백두산 대국의 무궁본영과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조국의 통일과 주체적 재중조선인 운동의 강화 발전을 위하여 우리 민족의 최고 영도자이시며 해외 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보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부디 안녕하시기를 삼가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